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야, 나는 처녀 자리인데 너는 무슨 자리야? 나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별자리나 혈액형, 이름으로 점을 보는 친구들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나는 주만 따라 찬양 들어볼게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와, 방금 나는 주만 따라간다 이 찬양을 들어보았는데요. 믿음직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갈 것을 생각하니 참 든든하고 기쁜데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1절에서 이 말씀은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예스 하고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내일은 주님만 아시니. 그 다음 2절은요. 그래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도 만드셨고요. 또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세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자라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앞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보세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만 따라 찬양 듣고 반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는데요. 나는 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겠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겠어요. 어때요? 벌써부터 기쁘죠? 선생님 이름은 박선혜이니까 선혜를 넣어서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이름 따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선혜는 주만 따라갑니다. 매일 한 발자국씩 내일은 주님만 아시니 선혜를 인도하소서. 아멘! 와, 선생님 성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성공했죠? 잘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신나게 악기를 가지고 한 주간 신나게 불렀을 어린이 구원 찬송 할렐루 할렐루 찬양 다시 들어볼게요.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인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옆에 지금 있는 친구들은 함께 말씀을 찾아볼게요.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줄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뜻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해서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라는 뜻은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저희는 잠시 시와 찬미 찬양 모든 것 되시는 예수와 내 입술로 찬양 두 곡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볼게요. 몸이 아플 때 누구를 찾아가나요?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은 아플 때 누구를 찾아갈까요? 성교 찬송 영어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우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꼭 애타오브 꼭 and tell the story of the Christ of Calvary. Congo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아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종교는 로마 가톨릭 50%, 개신교 20%, 이슬람교 10%, 킴방구교 10%, 토착신앙 10%이에요. 벨기에 식민지의 영향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가톨릭 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시골로 갈수록 교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대요. 콩고 민주공화국에 크리스찬은 많은 이단과 토속 종교가 혼합된 신앙으로 문제가 되고 있대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부족마다 주술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플 때마다 주술사를 찾아가 병을 고쳐달라고 해요. 주술사들의 영향력은 아주 커서 많은 사람들이 주술사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있대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모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겠죠? 또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고마워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어린이들이 주술 문화나 미신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과 신앙 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는 마두구를 만나러 가볼 거예요. 조금 조금씩 들어보겠어요. 시간은 선교사 이야기 시간인데요. 아프리카 서북부의 나제르라는 곳에 사는 마두구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네 번째 마두구를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간단히 줄거리를 들려줄게요. 회교도인 마구두는 다리가 너무나 아파 약을 구하러 선교사님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글없는 책 이야기를 통해 마두구는 흰색장처럼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었어요. 많은 고민 후에 마두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두구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글없는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마침내 가족들은 반갑게 마두구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마두구 손에 컬러풀한 조그만 책을 발견한 세 명의 형제들에게 마두구는 그날 밤 트루 스토리를 들려주기로 약속하였는데요. 마두구가 이야기를 잘 전달했을까요? 저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들어볼 거예요. 구원 찬송 주는 나의 목자 찬양입니다. 마두구의 세 명의 형제들은 그날 저녁 식사를 재빨리 마치고 왔어요. 마두구에게 그 이야기책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였죠. 형제들은 마두구가 이야기책을 펼치고 들려줄 때까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마두구, 우리 밥 다 먹었어. 지금 이야기 들려주면 안 될까? 응, 제발! 하고 재촉하였어요. 지금 들려준다고 했잖아. 어서 마두구. 떼쓰는 형제들을 보고는 마두구는 대답했죠. 오케이 라고요. 마두구는 마루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를 발견하고는 자리를 잡아 앉았어요. 형제들도 당연히 그 옆에 재빨리 가서 앉았죠. 정말 기대되는 순간인데요. 빨리 듣고 싶어요. 선생님도. 저희는 잠시 준비된 찬양 시와 찬미 찬양 생명 주께 있네 듣고 나머지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마두구는 마치 자신이 선교사님이라도 된 것처럼 허리를 꼿꼿이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색깔별로 한 장 한 장 펼치면서 말이에요. 마두구는 제일 먼저 황금색 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셔. 그런 다음 색장인 어두운 색장을 폈어요. 그런데 말이야.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그 길을 막아. 우리 모두는 이 죄를 지었어. 그런 후 마두구는 붉은 색장을 보여주면서 말을 이어갔죠. 바로 이 어두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리고 이것 좀 봐봐. 마두구는 다음 색장인 깨끗한 색장을 펴서 보여주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깨끗한 색장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셔. 그리고는 또다시 황금 색장을 펼쳐 보였을 때 어두침침한 그 방 안에 불빛이 바짝바짝바짝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두구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어. 만약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다면 말이야. 맞아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다시 듣고 올게요. 어린이 구원 찬송 리틀 바이 리틀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마두구가 이 컬러풀한 글 없는 책을 다 들려주었을 때 그의 형제들은 말했어요. 뭐야? 벌써 끝난 거야? 마두구, 다시 들려줘. 그 이야기, 다시 들려줄 거지? 또 없어? 과연 마두구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들려줄게요. 또 아쉽네요. 빨리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마두구가 참 기특하게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려주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 형제,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길 기도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